HUBS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 척척 박사도, 척척 석사도, 심지어 척척 학사도 아닌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김준영입니다. 길었던 시험기간 휴방을 끝내고 드디어 척척대학생의 발명랩이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작 두 주 떠나있던 것뿐인데 그 사이에 참 많은 게 변했습니다. 이젠 제법 쌀쌀한 걸 넘어서 아 추워!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요. 꽈잠을 꺼내 입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곧 돗발을 꺼내야 할 것만 같아요. 선선한 바람 냄새는 어느새 꿀릿한 은행 냄새로 변해 우리의 시험기간을 채워줬습니다. 곧 이 우울한 냄새는 달달한 붕어빵 향기가 되고 그렇게 기말고사 기간까지 지나고 나면 진정한 연말 향기가 되겠군요. 치열했던 중간고사를 넘어선 것을 축하드리고요. 다시 숨을 고르고 남은 학기를 향해 뛸 준비를 해보자고요. 그 여정에 저희 척척대학생의 발명랩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바두비의 He Gets Me So High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랜만이죠? 여기 저희 눈앞에 있는 종이 쪽지가 가득 담긴 뽑기 상자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의 발명품 주제를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네, 그럼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혼자서도 잘해요입니다. 제 힌트를 듣고 어떤 것일지 함께 맞춰보시죠. 첫 번째 힌트. 우리 학교 곳곳에서 이 물건을 찾아볼 수 있죠. 네모네모하고 몸집이 큽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힌트. 수업에 늦었는데 목이 마르다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의 발명품에서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시원한 음료를 살 수 있거든요. 아,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나요? 아이 참,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그럼 마지막 힌트. 이 물건이 내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윙, 꾹, 스릉, 쿵.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발명품은 음료 하나 뽑자 오연의 자판기 이게 뭐라고 나 떨리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나 달려간 내 맘을 뽑으러 훅 떨어지는 저 음료수처럼 나 떨리네 잔돈소리가 들리면 하나 땡긴 그런 날 조심스레 건네주던 너 톡톡 쏘는 콜라만큼 터진 맘 아마도 넌 물일 거야 꼭 떨어져서 널 보는 내 맘이 너무 떨리네 전단소리가 들리면 이젠 네 생각뿐이야 사실 난 이 음료 몇 개로 내 맘을 모두 뺏겨버린 걸 난 오늘도 자판기 네 생각에 또 다 자판기 앞에서 수줍게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네모난 기계에 네모난 버튼을 누르면 시원한 음료를 얻을 수 있어 바로 자판기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시민들 곁을 지켜온 자판기. 어찌 보면 비슷한 개념인 디지털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많아도 고전적인 자판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친숙한 존재죠. 명절에 할머니 댁 앞 공원에 나가보면 노인분들이 전부 자판기 커피를 한 잔씩 손에 들고 담소를 나누고 계실 정도라니까요. 그만큼 간편하다는 뜻이죠. 오죽하면 누르면 나온다의 대명사가 돼서 애교 자판기, 미담 자판기라는 신조어가 생겼겠어요. 이렇게 재밌는 자판기, 역사를 알아보려면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시초가 언제쯤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쿠기의 Right Now. 찰나의 눈빛에 흔들려 내 맘 시간이 없는데 벌써 late at night 숨을 고른 채 전화기를 집어 You're my hype girl 네 앞으로 뛰어 Yeah I got money 이거 니래 모두 말해봤자 아시게 단 한 번에 느꼈어 난 널 만나면 더 낼 수 있지 세금도 pull up I'm coming girl pull up 네 경계 girl 사실 난 접근하지 않아 쉽게 저 멀때들은 머리에 wax 빼면 시체 뭘 그리 고민해 난 지금 여기에 너 말고 다른 데엔 눈도 안 가는데 소문들이 나 끌어내리려 아직 매일 근데도 날 믿어주면 I give you everything 지금 right now 왜 그래 자꾸만 흔들리게 해 지금 right now 가만히 있던 날 움직이게 해 간 보는 거는 재미없어 너가 아니면 의미 없어 지금 right now I need you right now Wow, wow, right now Wow, wow, right now 간 보는 거는 재미없어 너가 아니면 의미 없어 지금 right now I need you Right yeah, closing with my rip, start suburb your script 너와 함께라면 feels like we're on a moon trip 다들에게 묻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다보다 커 그 안에선 swing You're so sweet, 달콤한 이 사랑은 never trip 저 비싼 명품들은 정답이 아니지 내면이 더 빛나, diamond Whoa, I wish you by my side, oh yeah Make me sing la la la, oh yeah 밤새 떠오를 것 같아 난 all day, yeah, yeah Ain't no blub 한 순간도 넘보지 못하게 got you 손 닿을 수 없게 너란 잡고 아껴줄게 열어줘 자, 다들 자판기의 시초는 언제일지 고민해보셨나요? 80년대? 19세기? 시야를 더 넓혀서 기원전으로 가야 합니다. 세계 최초의 자판기는 기원전 215년에 등장했어요. 돈을 넣으면 원하는 것을 주는 자동판매기의 원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사원에 있는 주화를 넣으면 성수가 나오는 장치랍니다. 아, 신자들 한 명 한 명 성수를 떠주는 게 너무 귀찮으셨던 걸까요? 농담이고요. 아마 더 많은 신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성수를 주기 위해 만들어낸 메커니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최초의 자판기는 지렛대의 원리를 응용한 거라는데요. 주화를 넣으면 그 무게로 안에 있는 그릇이 기우는데 이 그릇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밸브가 열려 성수가 졸졸 나오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값을 주고 원하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자판기의 개념을 익히고 발전시켜왔던 겁니다. 저스틴 비버의 Holy. I hear a lot about sinners. Don't think that I'll be a saint. But I might go down to the river. Cause the way that the sky opens up when we touch it, it's making me say that the way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s so holy, holy, holy, holy, holy. Oh God, running to the altar like a track star. Can't wait another second. Cause the way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s so holy. I don't do well with the drama. And no, I can't stand it being fake. No, no, no, no, no, no, no, no. I don't believe in nirvana. But the way that we love in the night gave me life, baby, I can't explain. And the way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s so holy, holy, holy, holy, holy. Oh God, running to the altar like a track star. Can't wait another second. Cause the way you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hold me, feels so holy. They say we're too youngin'. The pimps and the players say don't go crushing. Wise men say fools rushing, but I don't know. They say we're too youngin'. The pimps and the players say don't go crushing. Wise men say fools rushing, but I don't know. Chance, the rapper. The first step pleases the father. 여러분, 직원이 필요 없는 자판기라서 편할 때도 있지만 분명 불편한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중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속된 말로 제일 킹받는 상황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자판기가 자꾸 멀쩡한 지폐를 뱉어낼 때가 아닐까요? 그래, 지폐가 많이 구겨져 있긴 하지 라고 참으리는 새기며 쫙쫙 핀 다음 넣어도 자꾸만 지폐를 도로 내보내는 자판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자판기의 센서가 지폐를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판기에는 지폐가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센서가 들어있는데요. 지폐의 재질, 인쇄 문양, 잉크의 농도 등을 통해 진위를 파악하죠. 지금 투입된 지폐가 정상적인 지폐라고 판단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아니라면 도로 뱉어내는 겁니다. 지폐가 일자로 들어가지 않으면 센서가 인식하기 어려워 이런 킹받는 오류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김현철의 왜 그래? 너의 얼굴만이 아냐. 잊혀진 창고. 잊혀진 창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무한도전 레전드 에피소드 중에 커피 프린스 2호점 편을 기억하시나요? 무한도전 멤버들이 커피 자판기 안으로 들어가 직접 커피를 타주는 모습을 담은 건데요. 좁은 기계 안에 바리스타 유니폼을 입고 앉아 커피를 타주는 박명수와 기계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 당황한 시민들의 모습이 너무 웃겨 깔깔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커피 자판기, 200원 남짓한 저렴한 가격에 밀크커피, 크림커피, 블랙커피 등 메뉴도 다양해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옛날에는 길거리에도 많고 인기도 엄청났었는데요. 지금은 자판기 커피 대신 카페에서 만들어주는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진정한 갓성비, 커피 자판기는 그 자취를 감췄죠. 사라진 것들에 대한 추억이 더 짙은 법. 가끔 길가에서 먼지 앉은 커피 자판기를 보면 언제나 반갑습니다.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내 가슴 우리나라 말과 1대1로 대응되지 않는 외국어 단어들이 꽤 있죠. 저는 그런 단어들을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알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forefret.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기쁜 일을 미리 상상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이라는 뜻의 네덜란드어인데요. 저는 이 단어를 알게 된 후로 할 일이 많아서 지치고 막막할 때 forefret을 떠올리곤 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이겨내고 나면 늦잠을 자다가 따스한 햇빛에 일어나는 일요일도 있을 거고 하얀 눈발이 날리는 날에 연말 파티도 있겠지? 라며 우울을 밀어내고 기대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환절기 우울함을 이겨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긴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척척대학생의 발명랩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최시중, 저는 해설가 김준영이었습니다.